언니 뭐해? 왜? 아니 내가 요새 좀 신경 쓰이는 애가 있거든? 근데 걔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에? 그래서 네 마음은 뭔데? 뭐가 이렇게도 애매하고 모호한 건지 걘 날 자꾸만 헷갈리게 해. SOME or SOS 맞다 싶은데 아닌 척을 해. 아니 너도 좀 들리긴 하네. 너답지 않게 이러는 걸 보면 됐어 뭘 고민해. 너 그러다 내 말 다시 들어봐봐.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고민하지 마.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아. SOS.